거야. I 그 말이 날 맴도는데 널 어떻게 놓아 놓아 널 baby. 아닌 걸 알지만 끝인 걸 알지만 자꾸만 날 아직도 널 아직 떠나려고 해도 꼭 같은 힘으로 난 널 붙잡고 있어. 그랬더니